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호영복이 이집트 국경절에 즈음하여 주조 이집트 아랍공화국 대사관을 축하 방문했습니다. 부상은 사미후 루투피 아부들 하디 이집트 통영전권 대사를 만나 이집트의 소의 7월 23일 혁명 65돌수를 축하하고 그와 담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중동과 조선반도 지역 정세에 대한 견해들을 교환했습니다.